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세계 선교인데, 제가 선교학 교수기 때문에 뭐 제 전공인 선교학을 한번 강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요즘에 젊은이들을 인도하시려면은 꿈을 줘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만히 어깨 너머로 봤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를 변화시키려면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얘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은 중고등부, 초등부까지는 부흥을 합니다. 근데 청년 대학부의 모임을 인도할 때 아무리 반짝거리는 아이디어와 색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해도 그걸로는 청년 대학생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청년 대학생들을 깊이 있게 헌신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인생을 그리스도께 발커덩 내놓을 만한 커다란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빅 챌린지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커다란 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빅 챌린지를 부딪혀보고 거기에 감격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것이 뭐 꼭 전임사역자로 살겠다, 선교사로 가겠다, 신학교 가겠다가 아니라 직업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도전을 부딪혀보고 그 도전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다 이렇게 탁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만 청년 대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젊은이들을 향한 빅 챌린지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 도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뭔지 잘 우리는 연구해 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번째 세션에는 제가 강의를 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빅 챌린지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네가 헌신하라 그러고 성장하라 그러는데, 이들에게 뿌완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목표를 뭘 하고 생각하는가, 어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번, 선교가 one of them이 될지 all of them이 될지 전 잘 몰라요. 그건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돼.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지를 자꾸 보는 눈에 이렇게 좀 문을 열어주는 일은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강의이지 뭐 예배 아니니까 여러분 아주 편하게 들으십시오. 지형짐을 이용해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중간에 한번 쉬기도 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2시 반. 네. 자, 이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과 제가 선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뒷부분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세계 선교 현황이 어떠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보면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나친 낙관론이 있어요. 주로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세계선교는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우리가 손만 벌리면 세계선교는 끝낼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낙관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그렇게 빨리 성취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근거는 잘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다. 근데 정반대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학문을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선교학을 좀 공부했거나 어떤 전 세계적인 통계 자료를 좀 갖고 있거나, 또 패킷 존슨의 세계 기도 정보가 새로 나왔죠. 지난주인가 나온 걸로 아는데, 언제 번역합니까, 저희에서? 아, 예. 제가 아주 독한 밥 먹고 이번에 영어판을 안 살라고 버티고 있는데, 맨날 영어판 사고 한국말 사고 또 크다가 좀 있으면 또 영어판 사고 한국말 사고 이제는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시면 자세히 보면 패트릭 존스턴은 균형 있는 견해를 줘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계만을 갖고 대해서 본다면, 정직한 통계를 본다면 패트릭 존스턴은 조금 낙관적 통계인데, 이 세상이 결코 그렇게 쉽게 복음화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양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세계 복음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유들이 뭐냐.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지난 100년 동안 기적처럼 똑같이 유지됐습니다. 100년 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33%였어요. 1900년에. 2000년에도 33%였어요. 물론 조금 이제 숫자는 뭐 33.7%였다, 33.4%가 됐다,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100년 동안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한 거예요. 뭐냐면, 지난 100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가 376% 늘어났습니다. 3.78배가 됐어요. 대략 전 세계 인구가 16억, 17억에서 60억을 돌파해버렸다고요, 100년 만에.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엄청난 인구 증가율을 전도나 성교가 따라가냐,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패트릭 존슨, 데빗 바렛과 같은 학자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인데, 데빗 바렛의 얘기는 이래요. 2020년경까지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비율을 33% 선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나 2020년이 넘었었을 때는 그가 얘기하기를 We are not sure,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뭔가 세계 복음화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2020년을 고비로 그리스도교 인구의 비율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걸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러나 미리 좀 얘기를 해놓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전적인 선교의 시대를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 고전적 선교가 뭐냐면 국가대표급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대표 선수를 뽑아서 한두 명 보내고 나머지 교회는 기도하고 헌금하고 지원하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간다. 이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로는 이 엄청난 세계 인구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이제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에 모두 선교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선교가 일부 특별히 소명받은 일부 사람의 사역이라는 개념을 빨리 깨뜨리고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에 선교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2020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선교사가 급격히 늘어난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전 세계 선교사의 92%가 이미 교회가 있는 전도된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는 전 세계 선교사의 8%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자, 선교사들. 그 밖에 기독교만 부흥을 했으면 딱 좋겠죠. 다른 종교는 문을 닫거나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타종교도 기독교에 못지않은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기독교는 380% 성장했어요. 근데 이슬람은 600%를 넘어서 성장했습니다. 힌두교도 39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선교가 어떻게 돼가느냐? 이전에는 100년 전에만 해도 여러 곳에 가서 당신들이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선교제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가짜입니다. 종교를 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 훨씬 어려워요. 아마 21세기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한 다원주의가 신학의 화두가 될 거라고 봐요. 다양한 다원주의, 뭐냐면 여러분 아는 건 종교 다원주의 뿐인데 아마 해석학적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이제 JPIC, 그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이건 이미 함을 가버렸어요. 아마 21세기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울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작 세상에 20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지만 알갱이를 깊이 따져가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리뎀션, 구속을 통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냐. 랄프 윈터가 많이 잡으면 7억, 8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는 그 7억, 8억도 과장된 수 제가 보기엔 그거의 절반 정도 쳐주면 좋지 않을까. 그거 얼마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우리 앞에 55억 이상의 전도 대상자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선교에 어려워져요. 전쟁과 전쟁이 뒤를 잇게 될 것이고 회교는 더 강해지고 요즘 전 세계 추세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가는데 헌팅턴이 예언했던 문명의 충돌이 될지 문명의 충돌만 일어나면 좋은데 아마 더 복잡하게 문명의 충돌 플러스 문명 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1945년에 전 세계 선교사가 못 갈 나라가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 270개 국가 중에서 120개 정도의 국가가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근데 정작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는 그 나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길을 쓰고 머리를 들이받고 오지 말라는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세계 경제는 날로 늘어나죠. 1980년에 비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20년 만에 두 배가 넘었어요. 그렇지만 1980년보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고 전 세계 빈민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갈수록 불공평해져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해져요. 근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냐?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빈민들이에요. 이들은 빵이 필요해요. 선교가 옛날처럼 순수하게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구분해가지고 영혼의 구원만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문제점들을 집어내라면 뭐 온갖 문제점들을 많이 집어낼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종족 단위의 선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옛날에 국가 단위의 선교를 할 때는 사실은 내심 깊이 뭐라 그랬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복음 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종족 단위의 선교로 개념이 바뀌게 되자 아직도 갈 길이 먼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역자의 숫자는 택없이 모자란 상황이 돼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세계복음화 결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되긴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저는 이것이 생각보다 가까울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세상에 다른 사이드를 봤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주로 이쪽 면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교회사 배우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명이 손을 조금만 드는데 어떻게 되나 물어볼 것 같습니다. 더 가기 전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LIP나 LPP나 하여간 뭐 L자로 시작해서 P자로 끝나는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예, 대부분이네. 오케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엄청난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오케이. 소곤소곤 하는 대답이 온갖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들리는데 초대교회라는 견해가 사실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0%였어요. 놀랍게도 AD 500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23%가 됩니다. 500년 만에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네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비율은 별로 믿지 마세요. 비율이라는 거. 이게 숫자 장난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 재밌는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뭘 읽었느냐. 미국의 어느 대학에 그 대학의 여학생이 그 학교 교수와 결혼할 확률이 33%입니다. 제가 와 세상에 이런 대학도 있는가. 그리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겁니다. 그 대학에 여학생이 3명이 있었대요. 근데 한 명이 그만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학의 여학생이 교수와 결혼할 확률이 33%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500년 만에 23%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전 세계 인구가 너무나 적었어요. 1억 6천 분이 안 됐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 로마 제국 전체가 크리스찬으로 카운팅되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시기가 언제냐? 지난 100년 동안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입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왔느냐? 믿어지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의 통계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 전에 19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보다 지난 1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지난 10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알짜배기 부흥이 언제 일어났느냐?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진짜 알짜배기 부흥이 언제 일어났냐? 지난 30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일어났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이 세계를 덮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부흥은 2001년인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좁기 때문에 내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조용하면 세상이 다 조용한 줄 알아요. 내 캠퍼스에서 부흥이 안 일어나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여러분이 많이 착각합니다. 기독교 대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5%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은 로만 카톨릭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의 로만 카톨릭은 전 남미를 전공했기 때문에 남미를 7번을 다녔어요. 갈수록 배우는 게 뭐냐? 남미의 로만 카톨릭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종교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 파워, 사회적 파워, 관습적 파워를 갖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집집마다 마리아와 예수님 상을 다 갖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마리아 상이 항상 큽니다. 예수님 상보다. 그들이 맨날 기도하고 그 신학 자기 로만 캐톨릭이라고 믿고 사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로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85%가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진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10에서 15%예요. 나머지는 뭐냐? 예, 평생 한 번도 성당 안 가요. 그래도 로만 카톨릭이에요. 태어나서 영세 받았고 결혼식은 꼭 성당에서 해야 되고 장례식도 꼭 성당에서 해야 되니까 세 번은 가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0년 전에 이글레시아 에벤젤리카 복음주의 교회란 말이 아니라 남미에서 스페니쉬를 이글레시아 에벤젤리카라면 개신교라는 말인데 개신교 신자는 5만 명뿐이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7천만이 넘었어요. 100년 동안에 1,4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남미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남미 전체를 휩쓸고 있어요. 99년 가을에 제가 브라질에 갔었는데, 저는 어느 회의에 참석하러 갔는데, 주말마다 시간이 있으니까 거의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침례교 목사님이 하는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했었어요. 토요일, 주일도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 근데 그 교회는 제가 한 10년 전에도 가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 이 브라질엔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봅니까? 여기는요, 달러빛을 끌어다가라도 건물만 져놓으면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달러빛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만 져놓으면 사람이 차고 넘친대요. 정말이에요. 파벨라라는 데 가봤어요. 빈민촌인데. 엉성하게 교회를 져요. 영국 사람 셋이 와서 3주간 휴가를 얻어서 교회를 져줍니다. 근데 엉성하게 교회를 져주고 나면 6개월만 지나면 여기에 사람이 꽉 차고 수요일날 주일날 창문에 매달려서 예배를 볼 만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성령이 그냥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인구 성장률의 3배만큼 빠르게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99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과테말라에 있었어요. 과테말라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 인구의 개신교 비율이 한 자리 숫자였어요. 20년 만에 그 나라 인구의 거의 30에서 40%가 개신교 인구가 되어버렸어요. 휩쓸었어요. 그냥 휩쓸어요. 까사떼낭꼬라는 데 가서 집회하는데 참석을 해봤어요. 신기한 걸 봤어요. 포스터만 한두 장 넣게 붙여놓으면 천 명이 모이는 게 일도 아니래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던 거 있죠? 그냥 사람이 쫙 넘어져요. 뭔가 남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1991년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그 신학교 교수가 꿈을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꿈이 있습니다. 2000년까지 우리가 이런 일 할 겁니다. 제가 그만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제가 남미의 교회 역사를 너무 잘 알거든요. 15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연락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 150년을 수고해도 요만큼 얻었는데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고 당신들 무슨 그 목적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네오스라고 지금은 플러스나트 교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꿈만 있다면 하나에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다면, 부르짖을 꿈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도 주고 돈도 주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그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남미의 코미밤이라는 선교연합기구가 있는데 그들이 꿈을 제시했을 때 다 웃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져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휩쓸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뜻밖이지만 여러분 성경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근데 그 복음의 부흥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88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0년 만에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 얼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3억 4천만 정도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적어도 3억 3천 이상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숫자 더하면 더 많아지겠죠. 부흥이 휩쓸었어요.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3주를 보냈는데 가장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안 들어간 데는 물론 대표적으로 사하라 사막 북쪽이죠. 근데 두 번째로 복음에 안 들어간 데가 사라사막 남서쪽에 있는 서부아프리카예요. 기니라든지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지난 2, 3년 동안에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수백 년 동안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의 200년 동안 일을 해도 열매가 안 나오던 지역에서 지난 95년 이후로 열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후베젤이라는 그 사하라 사막 남쪽에 거의 반쯤 모래사막 같은 데 사는 사람들한테 들어가 봤는데 지난 100여 년 동안 선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단 한 명의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부족이에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돌아와요. 예수 영화를 틀어주면 몇 사람씩 돌아와요. 심지어 이제 풀베젤의 족자 가운데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까지 나왔어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걸 느껴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저희가 보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사는 데는 여름에 섭씨 65도가 올라가요. 사라사막 한가운데 75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런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더울 때 비 오면은요, 못 살아요. 시원할 것 같죠? 아니요. 온 천지가 사우나탕이 돼요. 65도 온도에 비가 오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숨을 못 쉬어요. 에어컨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전도하면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역사상 없었던 게. 아프리카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는 가운데 이 남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시아로 선교사 보내줘야 돼요. 물론 아프리카는 아직도 구석구석에 미전도 종족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요. 아시아. 아시아는 뜻밖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안 일어난 지역입니다. 전 세계 대륙 중에 최고의 미전도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지금 아시아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8% 정도 봅니다. 그나마 이 8%는 로마 카톨릭을 합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에서 이적을 일으킨 나라 하면 넘버원으로 언급되던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도 있죠. 복음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까 아니면 이쪽 마게도냐로 갈까 고민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시아로 가는 바람에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세 세계를 한 바퀴 도느라고 아시아에 늦게 들어왔다 복음이. 예, 믿지 마세요. 거짓말. 아시아에는 믿어지지 않지만 복음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전해지는 전설에는 중국 장안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도착한 게 AD 35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년 후였습니다. 마원이라는 사람이 장안에 도착했다는 설이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벌써 장안에는, 중국 장안에는 회교 시나거그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회심한 유대인이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간 게 AD 55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간 거 635년입니다. 그가 경교를 세웠고 부흥을 일으켰어요. 200년 동안. 중국은 지난 635년 이후로 1390년 가까운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지 못했을 뿐이죠. 몽골, 중앙아시아의 기독교가 들어간 건 1200년대입니다. 1200에서 1300년대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징기스칸 시대에 기독교가 징기스칸을 거의 붙잡을 뻔했어요. 징기스칸의 부인 가운데도 크리스찬이 있었고 징기스칸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때문에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 원나라를 세운 세조가 교황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서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황청이 포르노그라스라고 해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안 보냈죠. 일본에 기독교 들어간 건 1549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50년 만에 수십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역사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인도차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 다 16세기, 17세기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필리핀은 16세기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아직 라틴 아메리카가 기독교화되기 전이에요. 북미주는 물론이고. 사실 복음은 굉장히 빨리 아시아 쪽에 왔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부흥이 안 일어나요. 교회들이 들어왔지만 뿌리를 못 내려요. 그 이유가 물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아시아는 워낙 발전된 철학과 윤리와 사회 시스템과 고등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틈을 못 들고 들어왔을 뿐이에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가 덮어치기를 했어요. 그들의 종교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덮어치였는데 아시아에서는 덮어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난 게 어디냐?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국가 단위로 보면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기독교를 늦게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가 온 게 1885년인데 10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개신교 인구 비율로 넘버원이에요. 로만 카드릭을 친다면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나라입니다. 근데 로만 카드릭을 빼버리고 개신교 인구로 본다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100년 만에. 뭐 자기네들이 늦게 들어오고서는 한국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뭐 숨겨 있었던 나라다, 뭐 숨어 있었던 은둔의 나라다, 지들이 그랬지 뭐. 근데 이제는 아무도 한국을 예화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중국은 19세기에 대표적으로 세계선교에 실패한 나라였습니다. 19세기에 중국만큼 많은 선교사와 많은 선교비를 받아본 나라가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조금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뭐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니 뭐니 많이 보시지만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교회들의 그리스도인 다 합쳐봐야 한 줄뿐이 안 됐어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그리스도인이 조금 생기는데 왜 생겼느냐? 중국 전역에 기근이 휩쓸면서 굶어 죽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굶어 죽지 않아요. 쌀을 주니까.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와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쌀 받아 먹으러 교회가. 20세기 들어와서 중국에 조그만 부흥이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리더쉐잉에 의한 부흥이었죠. 그 워치만이. 워치만이 중국 이름이 리또샹인데 워치만이라든지 쟈한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몇 번의 부흥이 있었지만 중국을 변화시킬 만한 부흥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에 모 대통령이 중국에 공산정권을 만들고 중국을 공산화시켰을 때 중국 전체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150만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 당시 수억 인구에서 1%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공산화되자 핍박이 가해졌냐? 뜻밖이지만 아니었어요. 처음 한 2년 동안 핍박이 없었습니다. 다만 외국 선교단체의 미션 돈이 들어오는 걸 금해버렸습니다. 그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가 스스로 붕괴 됐습니다. 라이스 크리스천들은 즉시 다 떠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2년 후부터 핍박이 가해집니다.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성경을 모아 불태우고 지도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교도소로 보내거나 정신개조소로 보내게 되고 신학교 문을 닫게 하고 그러자 급속도로 중국교회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밑둥이가 그래도 조금 남아요. 이 남은 밑둥이를 뽑아버린 게 뭐냐? 문화대혁명이란 겁니다. 1966년에서 모택동이 죽은 76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시기 아주 철저히 기독교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1969년경에 중국교회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없어졌다. 가시적인 교회는 실제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 문화대혁명 동안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자 서방세계와 단절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주계장막이라는 거예요. 뱀부커튼이라는 주계장막을 치고 서방세계가 중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완전히 통제했어요. 그러다가 76년에 모택동이 죽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4인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4인방이 정권을 잡으려다 실패합니다. 만약 4인방이 정권을 잡았으면 문화혁명이 계속됐어요. 근데 일이 실패하고 확고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중국을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 확고뻥은 허수아비였고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등샤오팽이 있어요. 등소평이 있어요. 근데 등샤오팽이 문을 여는데 서방세계가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뭐냐? 중국 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흥을 맛봤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흥했느냐? 69년에 중국 교회가 죽었다라고 서방 교회들이 인정했을 때 아마 우리 추측엔 중국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쳐져봐야 수십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1년인 오늘날 얼마라고 얘기하느냐. 성경학자들 중에 아주 적게 잡아주는 사람은 6천만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을 돌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수십만에서 1억까지를 늘어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기막힌 건 뭡니까?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난 동안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말씀 전해주는 뭐 사역자나 설교자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납니까? 물론 그 비밀은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69년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명한 선언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숨기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작년 여름에 제가 겁도 없이 중국의 운남성 쪽에서 순회 전도자 한번 따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하루에 뭐 5시간도 걷고 6시간도 걷고 전 나중에 지쳐갖고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됐어요. 근데 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게 제가 6시간, 한 4시간, 5시간 걷는 거리가 그 사람은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계속 엄청난 산지를 넘어갔는데 저는 완전히 가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근데 걔는 저보다 더 잘 걸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한 번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잤는데 밤새도록 벌레가 온몸을 껴다니는 거예요. 불도 없으니까 켜볼 수도 없고 또 그 좁은 방에서 눈으로 보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냥 자야지. 아침에 깨서 보니까 제 몸무게 깔려 죽은 놈이 몇 명 있던데 보니까 유망하는 구더기들이 밤새도록 제 몸을 껴다니는 거예요. 그런 한편이에요. 더군다나 물이 없어서 고생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물을 어떤 거 먹냐면 여러분 논에 이렇게 막 논 갈고 서는 물 대놓으면 시뻘건 한톤 물 있죠. 그런 물이에요. 시뻘건 한톤 물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물이 귀하니까 빗물을 다 모으는데 마을을 거쳐내려는데 화장실 거치고 소도 거치고 돼지도 거치고 다 내려 그걸 갖다가 끓여서 가라앉혀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컵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유리컵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허옇게 동동 실 같은 거 떠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백도시에 다 죽는다 이러고 그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순회전도 가운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숫자도 모릅니다. 떠나보내서 안 돌아오면 죽었어야 될까. 근데 그들이 부흥을 일으켜요. 간 곳마다 그들이 전도하고 5명의 예수 믿는 사람만 생기면 초석교회를 만들어줍니다. 이 초석교회는 이때 생긴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50년대 초반에 공식교회가 없어지자 그때부터 초석교회가 생기는데 다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5명을 예수 믿게 해놓고 한두 주 며칠 가르치고 난 뒤에 순회전도자가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한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성경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중국교회는 유일한 게 뭐였느냐?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이적이 벌어납니다. 5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500명 되고 500명이 5천명 되고 어떨 땐 향 하나가 향이란 군인데 공산당원을 포함해서 몽땅 예수 믿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졌어요. 주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져요. 중국의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이적이 제일 많았던 게 덩샤오핑이 등장하는 초기였던 78년에서 82년 사이였는데, 이 시기에 순회 전도자들의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장님이 눈을 뜬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굳이 상부에 보고할 만한 가치도 없는 흔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중국 전체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휩쓸었다고요. 그저 믿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방이나 많은 외부 사람들이 중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30년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성령.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그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적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자 그들의 신앙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작년에 펑지와라는 데에서 그 미수족 교회를 들어갔는데 놀라운 걸 봤어요. 10개 마을에 9개 동네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마을 사람이 100명이면 90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고 각 집마다 안 믿는 사람이 한둘씩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일주일에 7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주일 아침에 안식일로 그날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새벽 예배처럼 30분 정도 모이다 가는 게 아닙니다. 9시에 모여서 밤 11시나 11시 반까지 2시간, 2시간 반을 예배 드립니다. 제가 몇 번 실수했어요, 처음에. 찬송을 한 시간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찬송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설교자가 나와요. 그러더니 한 시간을 설교해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니 찬송은 또 한 30분 해요. 니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에 끝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교만하게 이들에게 보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돈뿐이 없다. 돈뿐이 없어요. 이들에게 그 순회 전도하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생활비만 지원해준 그들이 다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어저께 그 중국 남부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 학교에서 채플에서 설교했는데 지금 안식년에 나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없었던 지역에 새로 전도팀들이 가도록 부탁을 하고 3개월에 들어갔더니 벌써 17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3개월 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선교학자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중국에서처럼 성령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세계복음화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처럼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세계복음화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볼까요?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는 시대 가운데 들어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엘서 참 좋아해요.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The Day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종말입니다. 근데 그 종말 뒤에까지 얘기를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가면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요엘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걸 얘기한 거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에 베드로가 그걸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말적인 예언으로 그걸 바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이 모든 민족에게 부어지는 일이 올 거라는 겁니다. 현대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을 일으킬 때에는 어떤 징조였냐? 성령이 모든 민족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해서 추측해 봤을 때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끝나고 종말이 임하려면은 현재 인간적인 노력의 선도로는 엔드레스의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 중국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끝내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제시했어요. 추수지역과 비추수지역. 추수지역은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마구 돌아오는 그런 때고, 비추수 지역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 가면은 추수 지역과 비추수 지역을 다 구분해서 나눈다고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인지 아세요? 1990년을 경계로 비추수 지역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추수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기도 편지를 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막히게 역사합니다. 우리 이제 사람만 좀 더 보내주십시오. 사람만 좀 더 보내주십시오. 우리 특별한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1990년하고 91년에 두 번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제가 베네수엘라 갈 때 사람들 말렸다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추수 지역이에요. 복음에 반응이 없는 나라예요.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카라카스 동쪽으로 한 400km 떨어진 꾸마나라는 도시에서 일을 해봤는데 뜻밖의 일을 경험했어요. 7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일어난 것 같은 부흥을 경험해봤어요. 한 사람을 붙잡고 전도해요. 스페니쉬를 잘 못하니까 읽어주는 거죠. 스페니쉬가 읽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믿으면 뜻밖에도 제가 붙잡고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한번 전도하면 사람들이 뺑 둘러 모았었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의 어깨 너머에 있던 사람이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 제 어깨 너머에서 듣던 사람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나옵니다. 뜻밖의 일이었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쪽에 영어 한쪽에 스페니쉬를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읽어주는 건데 그것만 들어도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 이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한 걸 봤어요. 한 번은 못 다니다라는 조그만 시골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여간 그 집회가 좋았어요. 제 설교는 아마 별로였을 것 같지만 하여간 예수 많이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날라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오래 일을 해봤지만 처음 듣는 질문을 했어요. 그날 영접기도 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떠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가십시오. 한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초신자 그날 바로 영접한 사람에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뜻밖의 질문을 받고 이 틀에 박힌 침례교 목사의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틀에 박힌 침례교 목사의 대답이란 게 뭐냐? 이번 주일날 목사님을 모시고 침례 받으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 순종을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좀 준비했으면 더 멋있는 대답을 해줬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 자기네들이 또 뭐라고 한참 의논하더니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게 주님 앞에 첫 번째 순종의 표시라면 우리가 왜 주일날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당신이 목사인데 오늘 밤 우리에게 침례를 주고 가십시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성교제에 가서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웬 주책인지 양복에다 넥타이까지 탁 메고 갔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입고 침례란 건 물속에 잠수하는 건데 당신들도 준비가 안 됐고 이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평생 처음으로 새벽 1시에 커리비안 바다에 들어가서 침대를 줬어요. 양복 입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이 변해요. 제가 도와줬던 교회가 Bautista Iglesia de Fe Alegra라는 교회였는데요. 제가 갔을 때 교인 7명이었어요. 저희가 단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올 때 70명이 됐어요. 1년을 편집했는데 그 중에 60명이 침례 받았대요. 그 교회 아직도 커봐요. 계속 가끔 편지가 오는데 몇 년 전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교회를 새로 지교회를 개척했대요.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제가 알아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바깥이 다 보여요. 그냥 벽이 그냥 뻥뻥 구멍이 뚫려서 허물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네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고 카라카스에서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을 데려다 교회를 개척했대요. 제가 거기에 간 이유가 정경석 박사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정경석 박사라는 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A&M University에서 마린 바이올로지를 해양 생물학으로 PhD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이분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남미의 대학들에게 자기를 써달라고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이 됐어요. 꿈하나에 가면 Universidad de Oriente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부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 마린 바이올로지 학과가 있어요. 이분이 거기 가서 스페니쉬를 배워서 강의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네 개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이 올 봄에도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팩스님. 이 교수님, 나는 더 이상 은퇴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은퇴를 꼭 해야 되게 됐습니다. 학교 교직에서. 은퇴하면은 그분은 자녀가 다 미국사예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떠나더라도 이곳에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개척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그곳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비추수 지역이라 그랬던 곳에서 사람들과 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거예요. 회교권은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국민일보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썼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정된다면 회교권이 스스로 둘로 갈라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강경파 회교와 온건파 회교가 결국은 내부적으로 갈라지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슬람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뭔가 세상이 변해요. 우리가 그것을 눈을 뜨고 찾아다니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세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셋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공산국가 밑에 있었어요. 1980년대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민주국가와 공산국가가 인접하면은 민주국가가 공산화되지 절대로 공산국가가 민주화되는 일 없다고 가르쳤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후반부에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만지신 것 같은데 그러자 모든 공산국가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몇 학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에도 아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일인데. 사실은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소련과 갈등을 벌이면서 나토에서 탈북적이 나토가 아니라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요. 이 갈등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폴란드, 체코 이 나라들이 동독의 국경 개방을 선포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동독의 국경에 군인을 배치하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경이 열리자 대거 동독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서 서독으로 들어가버렸어요. 한 달에 20만 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동독이 그냥 붕괴되버린 겁니다. 동독 정부가. 붕괴돼서 그들이 마침내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이르렀어요. 그날 저녁에 베를린 장벽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에게 한 사람이 가서 물었답니다. 정부가 오늘 붕괴됐으니 우리가 여길 넘어서 서독으로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수비대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 지시를 못 받았지만 그래도 될 것 같네요. 그러자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날 저녁에 무너졌어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고르바초프가 TV에 나와서 연설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로서 소련은 없습니다. 소련을 해체합니다.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허락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0년 전에만 해도 10여 년 전에만 해도 아무도 지금의 체코의 폴란드의 헝가리의 알바니아의 오늘날과 같은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특별히 알바니아 같은데 교회 세우는 거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또 오늘 알바니아에 교회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몽골,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없다 그러는 나라였어요. 근데 91년에 몽골이 문을 열자 지금 1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신자가 생겼습니다. 140여 개 가까운 교회가 생겼어요. 그 중에 절반이 한국 사람이 세운 겁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생각했습니까?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이런 이적이 생기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처럼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섭리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뭔가 우리는 굉장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 저는 혼자 흥분해요. 하나님, 나를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나를 사역자로 불러준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시대에 나를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더 들어가 보세요. 선교학자들이 쓰는 표현 중에 기독교의 구심점이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해요. 로마 카톨릭을 빼버리고 개신교회를 본다면요. 개신교회는 실제로 월드 릴리전,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이 미안하지만 지난 50년 만에, 50년 전에 비로소 월드 릴리전이 됐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솔직하게 개신교는 오랜 세월 동안 서구 백인의 종교였어요. 그 베필 존스턴의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로마 카톨릭을 뺀 건데 1800년대 개신교에서 그리스도인들 99%가 서구에 있었습니다. 단 1%만 비서구에 있었어요. 1900년이 됐을 때 91대 9입니다. 9배가 늘어난 거 같죠? 아니요. 이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800에서 1900년 사이에 서구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서 대거 서구 사람들이 비서구 지역으로 옮겨가 살기 시작합니다. 인도라든지 남아프리카라든지 여러 지역으로. 그러면서 늘어난 거지 이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60년부터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60년에 68대 32가 되고 1980년에 50대 50이 되고 1992년 95년에 28대 72가 되고 지금은 20대 80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가 버렸어요. 서구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이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대부분이 서구에 있는 게 아니라 비서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더 큰 세력이라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책임이 옮겨왔다는 거예요. 책임이.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 걸 보면 손가락을 미국 교회에다가 할 수 있었어요. 왜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선교사 좀 더 안 보내주냐? 왜 여기 이렇게 교회 없는 데가 많은데 미국 교회가 교회 좀 안 세워주냐?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왜? 이제는 세계에 아직 예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 없는 지역이 있는 이후에 적어도 80%는 우리의 책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가운데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온 것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중심 세력도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로렌스 카이트라는 사람이 The Third World Mission, 제3세계 선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솔직히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서구의 모든 선교학자와 신학자들, 선교사들이 웃었습니다. 제3세계가 선교를 한단 말이냐? 그러면 흑인 선교사도 나오고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 출신 선교사도 나오고 아시아 출신 선교사도 나오고 중국인이 선교사가 되고 그렇다는 말이냐라고 웃었습니다. 웃을만 했죠. 근데 70년대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선교의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가만히 보세요. 언제 선교가 시작돼? 70년대 후반부에 갑자기 일어나요. 뚜렷한 원인이 사실은 없어요. 굳이 찾아본다면은 1974년에 로잔회의라는 게 제3세계 자극을 줬고 OM 선교회가 자극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